잡을 수가 있듯 눈에 아른거려와. I want to know 무엇을 해야 하는지, I want to know 무엇을 할 수 있는지. Tell me baby 기회를 준다고. Oh give me chance to say I love you. 지나가는데 I want to know 무엇을 해야 하는지, I want to know 무엇을 할 수 있는지. Yeah. Tell me baby 기회를 준다고. Oh give me chance to say I love you. 너의 맘이 쉽지 않다는 걸 널 느끼고 싶어.